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제1장 성경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요 프린트 인쇄물을 다 받으셨죠?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에 1항 하면 1항을 싹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서 본 내용은 모두 32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성경론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관하여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1장 성경에 관하여는 10개의 항이 있는 다소 긴 챕터입니다. 제1장은 성경에 관해서 7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7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주제들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논쟁 가운데서 나오게 된 주제들입니다. 주로 로만 카톨릭의 주장과 논쟁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나베티스트들 가운데의 신령주의자들, 이들은 직접적인 계시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들은 옛날 종교개혁기 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건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또 아나베티스트 같은 신령주의자들도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더욱더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16세기의 7가지 논쟁 주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먼저 제1항은 뭐냐? 제1항의 주제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 성경 없으면 안 되나? 여러분, 이 성경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의 필요성이죠. 성경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왜 필요한 것이냐? Necess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필요성이죠. 성경이 왜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중간에 기록되어서 나온 것인데 성경이 기록되어 나오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인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redemptive revelation, 구원을 주시는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특별 계시를 모두 다 문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서화하셔서 오늘날의 성경으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별도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완성된 특별 계시다. 완성된 특별 계시로 문서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황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특별 계시에 관한 교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든가 이런 로만 캐토릭의 교리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있다든가 특별 계시를 오늘날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주장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문서화된 목적은 뭐냐? 문서화된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1장을 잘 읽어보면 중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진리를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문서화했다. Preservation of the truth. 진리를 보존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Proclamation of the truth. 진리를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특별계시를 문서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잘 드러내고 계신데 왜 구원을 위한 특별계시가 더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Natural Revelation은 자연세계 그리고 피조물 또 역사 인간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자연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계시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불신자가 아, 나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은 네가 만들었냐? 달은 네가 만들었냐? 별은 인간이 만들었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다 하늘과 땅에 다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유구 무언 이건을 아무 입이 있어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의 기능은 뭔가 하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핑계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즉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신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오로지 특별계시, 특별계시, Special Revelation인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건 불필요한 책이다 이런 말은 아주 받아들이지도 마시고, 성경은 필요한 책입니까? 필요 없는 책입니까? 아, 꼭 필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제1항은 성경의 필요성. 그 다음 제2항과 3항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의 범위, Identity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까지를 성경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 이 내가 아침에 썼던 마이크, 그 무선 마이크 좀 갖고 와봐요. 성경의 범위, 먼저 적극적인 면으로는 성경은 구약 36권과 신약 27권, 그러니까 3권은 27, 해서 66권만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C-A-N-O-N, 캐논, 캐논 있죠? 카메라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똑바른 자라는 의미예요. 자가 똑바르니까 삐뚤삐뚤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가 막 삐뚤삐뚤하면은 우리가 그걸 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진 것을 측량하는 똑바른 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모두 다 올바른 것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경이라고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정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으로 정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도합 66권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소극적인 면으로 외경이나 위경은 성경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경은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외경이 7권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이 외경을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권 외경도 역시 성경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나온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 외경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경 7권을 성경에 포함시킨단 말이죠. 이 외경은 마카비상, 마카비하, 지혜서, 집회서, 유딧기, 바룩서, 토빗기, 에스더 추가 부분, 다니엘서 추가 부분 이렇게 해서 7권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도릭은 이 7권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온갖 불건전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옥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우리가 가진 정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어디서 나오나? 외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카톨릭은 외경 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니까 우리하고 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외경 7권은 전혀 성경으로 인정할 가치가 없다. 물론 뭐 읽어보고 뭐 이런 헛소리도 다 있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경이라는 것은 슈도그라피아라고 하는데, 로만 카톨릭에서조차도 경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아주 많은 경전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마리아 복음서. 여러분, 마리아가 복음서 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복음서, 뭐 베드로 복음서, 또 뭐 베드로 행전, 뭐 바울 행전, 사도행전은 들어봤어도 무슨 베드로 행전 이런 건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경들이에요. 가짜 책입니다. 가짜 책들. 읽을 가치도 없는 책들을 위경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경이나 위경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봐요. 사망에 보면 보통 위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질 수 없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인간적인 일반적인 작품 이상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외경, 위경. 성경은 몇 권만이 성경입니까?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그 다음 세 번째로 제4항과 5항은 성경의 권위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authority, 권위성. 이 성경의 권위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대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왜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인가? 여러분, 이 성경이 권위 있는 책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왜요? 예, 아이, 대단하시네. 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냐? 응? 요게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응?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냐? 이것은 객관적인 질문이고요.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관해서는 4항이 대답을 하고 있고 둘째 질문에 관해서는 5항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냐? 로만 캐도릭에서는 교황이 권위 있는 책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교황이 뭔데? 최근에 뭐 한국에 오신다 그러는데, 뭐, 오셔도 그분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분에게 더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훌륭한, 우리보다야 참 압도적으로 훌륭한 인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나 우리나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뭘 더 뭐, 어? 뭐! 뭘 더 우리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교황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 권위 있는 책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구속력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인간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기의 권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인생이 뭐 누구를 권위로 두느냐, 어떤 것을 권위로 두느냐, 아, 이게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위에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귀절이 성경에 고전적인 귀절이 다섯 귀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권위가 있어요? 왜 권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것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있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적인 증거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가지는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성경의 내용의 신성함,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나 교리는 100% 다 실현되었다 하는 교리의 실현성, 문체의 장엄성, 내용의 일관성, 수없이 많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 주제가 포괄적이라는 것, 또 구원을 위한 계시성,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계시가 나타나 있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이런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 Inward Witness of the Holy Scripture, 성경의 내적 증거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 inward witness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자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요동치 않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어지셨어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딱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당신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그건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못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확신이 오죠. 그러면 아니 성경 자체만 읽어도 성경의 내적 증거로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 왜 성령의 내적 증거가 또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내적 증거를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해서 이것이 그렇구나 해도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내적 증거가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의 증거,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6항은 성경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어요.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 안에는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이 성경 안에 무슨 과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농업학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건 뭐냐? 성경의 충분성이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게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구원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역사 얘기를 한다든가 음식 얘기를 한다든가 지리 얘기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우주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 구원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른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그것은 틀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 분야가 그걸 무시를 하거나 성경이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진리를 거스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 과학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보면은 과학자들도 웃겨요. 어떤 사람은 빅뱅, 뭐가 우주가 팍 터져갖고서는 그래서 창조됐다 하는데 최근에 아주 탁월한 과학자가 빅뱅은 또 거짓말이라고 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떤 놈이 옳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성경이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 딱 증거하면 다른 과학 분야가 야 그게 무슨 구원에 관계된 거냐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음식 규정,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한데 무시하고 광야에서 돼지고기를 막 먹으면 병 걸리기 똑 좋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광야에서 냉장고도 없는데 돼지고기를 막 먹으면 상하기 쉬운 음식 금방 병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규정도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 먹지 마라 한 건 안 먹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돼서 성경은 충분하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충분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 충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ul sufficiency, 유일 충분성. 구원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로만 카톨릭 교회처럼 무슨 전통이 더 필요하다든가 교황의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령주의자들처럼 별도의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든가 뭐 아니면은 무슨 이단들처럼 뭐 무슨 경전이 따로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일 충분성, soul sufficiency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를 해야 되며 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교만한 자세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만하게 내가 뭐 모르는 거 뭐 있냐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하나님이 한 글자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나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다 주께 나오느니라.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다 주께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로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딱 깨닫고 예수께 나오도록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때로는 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교파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악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드럼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교회 정치를 할 때에 장로 정치를 해야 되나, 회중 정치를 해야 되나, 감독 정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게 또 침례를 줄 때 침례를 줘야 되나, 세례를 줘야 되나, 뭐 이런 거. 이 예배 방식이라든가 교회 정치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는 교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상식이나 분별력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뭘 활용해야 된다고요? 상식을 활용해야 되고 분별력을 선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의 아주 리버럴한 목사들은 주의 만찬을 뭐 꼭 포도주하고 빵으로 떡으로 해야 되나, 빈대떡과 막걸리로 하면 안 되나, 에? 이런 것은요 아주 상식에 어긋난 짓이에요. 교회가 무슨 막걸리집입니까? 빈대떡 신사가 오는 막걸리집이냐고요. 무슨 빈대떡과 막걸리로 하겠다고. 이런 것은요 근본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분별력이 없는 상당히 교만 무쌍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포도주로 하라 그리고 떡으로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포도주 대신 한국 막걸리로 하자 아닌 것이죠. 막걸리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노릇끼리 안 돼? 이 막걸리는 옛날에 청계천 블루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근데 거기다 카바이트도 넣고 근데 그런 걸 갖고 교회에서 먹어요? 또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은 참 녹두로 부치면 맛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빈대떡 안에는 뭐 갖가지 김치도 들어가고 고사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를 가지고 나눈다는 의미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별력과 상식을 이용할 때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교회가 이렇게 작을 때는 직접 민주정치를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장로정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은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하던 침례교회를 하던 그런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식을 활용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7항과 제9항은 성경의 명료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클래리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의미가 분명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의미가 팍팍 들어오고 분명해요? 아 그런데 명료성은 또 무슨 명료성? Clar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진리에 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은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뭐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는 조금도 흐릿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행을 갖다가 붙여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성경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구원받는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7항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7항 뒷부분에 보면 따라서 무식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요? 명료성, 명료성.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기절만 가지고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경 기절을 다른 기절과 비교 연구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신앙의 유비, analogy of faith, 신앙의 유비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9항이 신앙의 유비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9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을 해석하는 무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다른 구절들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요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의 유비. 유비라는 것은 비교해 본다는 말이죠. 신앙의 유비, analogy of faith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안개는 뭔가 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의미가 명료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다 명료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할 때에는 한두 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깨달은 것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하고 증거를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에 관해서는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명료성, clarity of the scripture. 그 다음 제8항은 성경의 사용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원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하면 틀릴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읽어서는 안 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1215년 뚫루스 종교회의 때부터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50년대 와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이제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성경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거의 뭐 7,800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각 민족의 쉬운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이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중에 성경 번역을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라는 1792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선교사죠. 이분이 인도말로 수십 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혼자서.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서 20개 국어를 달통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죠. 제 나라 말도 잘 못하는데 20개 국어를 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성경을 번역해냈다. 참 영웅 중에 영웅, 위인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종족들에게 풍성이 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로만 카톨릭은 신부들이 제 나라 말로 설교도 안 했어요. 설교도 라틴 말로 했어요. 한국 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불어를 쓰는데 신부는 라틴 말로 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나? 몰라요. 그러면 신부는 아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몰라, 남도 몰라, 다 같이 몰라.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아니다. 성경은 자국어로 다 번역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읽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뭐라고 합니까? 사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10항 마지막 항은 성경의 최종성. finality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종교 논쟁이나 교회 회의나 또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회의의 결론을 내려도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요. 성경과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았다. 예언. 아주 예언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확률이 50%가 넘는 사람을 만났다. 51%를 맞히고 49% 틀린다. 그래도 아주 굉장히 잘 맞히는 거거든요. 보통 예언한다는 사람 확률이 30% 미만이에요. 근데 50%가 넘는다. 그래도요, 그 사람이 한 예언이 성경과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성경과 틀리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뭐 신령한 역사건, 뭐 진리건, 사상이건, 뭐 철학자건 간에 성경이 최종적인 판단권을 갖는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과 행습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성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장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성경에 관하여 읽어보시는데 성경에 관한 일곱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의 필요성. 1항은 뭐예요? 성경의 필요성. 필요성. 그 다음 2항과 3항은 성경의 범위. 그 다음 4항, 5항은 성경의 권위성, authority. 그 다음 6항은 성경의 유일 충분성. 그리고 7항과 9항은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8항은 성경의 사용성. 그리고 10항은 성경의 최종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것은 명확해집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받아들이고 읽으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